만소대 온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7월 31일 1조 학술 교육교류협회 부회장 선업의 마모루를 단장으로 하는 1조 우호 교육교류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